전남대학교에 가면은 호남학 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호남학이라는 게 뭘, 호쾌한 남자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호남 지역에 관한 연구죠. 참, 요즘에 거의 내가 좀 이렇게 난독증에 걸려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 무슨 텍스트를 보면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호남학 연구원에서 감성, 호남학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주제가 감성에 관한 거예요. 감성. 감성에 관한 것을 뭘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컬러큐임을 한다고 해서 어저께 오후 4시부터 그걸 했어요. 해서 하고 저녁을 먹고 뭐 거기 사람들하고 소주를 몇 잔 먹다가 12시에 심야 우등고속을 타고 서울에 왔어요. 와가지고 자고 지금 강의하러 왔어요. 물이 또 이게 여름인데 되고 하니까 이제 막 펌핑도 좀 하고 7월달 되면 이제 또 날씨 딛고 강의해야 되니까 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현, 너 손가락 찍고 팔굽혀펴기 할 수 있어? 해봐. 손가락 찍고 할 수 있어. 응? 어? 손가락 찍고. 어떤 사람이, 우리 사촌 형은 태권도장 사범하는 엄지손가락만 찍고 하더라만은. 나 3개까지는 해봤는데 2개는 안 되더만. 손가락 찍고 해봤어.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런 얘기를 저기 많이들 하잖아요, 요새. 저 지난번에 충남대학의 김용민 씨, 충남대학 뭐 대학원 대학생 신문에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 김용민이죠. 뭐 20대는 20대 개새끼론이잖아요. 20대는 안 된다. 그런 걸 쓰는 사람들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나이 한 50 된 줄 알았어요. 얼굴에 살 많고 그러면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얼굴에 살이 없어서 그런지 나이 들어 보이지. 내 얼굴 살 별로 없어요. 나는 그리고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질 않아서 그런지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74년생이더만. 74년생이면 핏땡지, 씨. 나하고 띠동갑이야. 그래서, 어이, 새끼가, 뭐, 꽉, 대가리, 지는 대가리 꼭 피도 안 마른 자식이 뭐 20대를 보고 그러잖아요. 74년, 지금 36밖에 안 된, 36밖에 안 된 사람이, 저, 누구야. 25 먹은 사람한테 뭐라고 해봐요. 말 듣겠어? 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짜증나지? 너 밑에 써놔. 댓글 달아. 개새끼야, 덕후 전화. 너나 자라, 이 떡 봐봐. 막 이런 거 있잖아. 응? 나는 그런 거 진짜 짜증나. 내가 밀덕인데. 아, 밀덕이라고 하면 못 알아야 돼. 밀덕이 뭔지 몰라? 밀리터리 덕후. 내가 밀덕인데. 나 진짜 밀리터리 덕후야. 그래가지고. 그 영국 해병대 그 코만도 칼에서, 코만도 대거라고 코만도 칼인데 그걸 진짜 갖고 싶은데. 딱 피디에다 가지고 다니잖아. 항상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거나 뭔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딱 그 칼을 보면서 결의를 다져요. 내 밀덕인데 어쨌든. 아, 난 진짜 그런 애들 보면 짜증 확 나. 그런 거는 진짜 분노도 아니에요. 분노가 아니라 20대에게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 진짜로 분노하는 자들은 남의 탓을 안 해. 그죠? 진짜 센 놈들은 남 탓 안 해. 지가 안으로, 차라리 내가 내 창자를 꺼내서 내가 목을 이렇게 둘러서 죽어버리고 말지. 창자에다 목 매달라고 죽는 사람들 있어, 보면은. 근데, 그러고 말지. 진짜 센 사람들은 남 탓을 안 해. 원래가. 지난번에 이거는 지극히 사적인 감정의 어떤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해가지고, 그 봉화 마을에서 이렇게 할 때 뭐, 안희정, 뭐, 이광재 이런 사람, 노무현 측근들 있잖아. 이렇게 할 때. 안희정이가 막, 뭐, 검찰에서 막 욕했잖아요. 가서 그냥 아우창 이빨 다 뽑아버리고 싶더라고, 개새끼가. 난 진짜 화가 났어. 아니, 지는 몰랐겠어. 우리는 몰랐잖아. 우리는 노무현 씨가 그런 상황이 처했는지 몰랐잖아요. 그죠? 지는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럼 지가 할복을 해야지. 어? 막말로. 죽으니 죽어가는데. 발키리 봤어요? 발키리 봤나? 안 봤어? 톰 크루즈 나오는 발키리. 아씨. 밀덕이잖아. 이 독일군 군복이 또 이게 우리 밀덕들의 영원한 원추 아니야. 밀덕 필수 원추, 독일 군복. 그 휴고보스 알죠? 휴고보스에서 그 디자인을 한 거거든. 휴고보스가 디자인한 거야. 그 독일군 군복이. 그래서 그렇게 간지가 나는 거라. 약간 동성애 필라면서 간지가 나는 거야, 그게. 근데, 발키리,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발키리를 보란 말이야. 발키리를 봐야 돼. 발키리를 딱 보면, 이 밀덕과 그 다음에 그 패션 그 덕후, 그 다음에 발키리를 봐야 지금 마키아벨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에서 지금 말을 꺼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지금 내가 뻘소리를 꺼내는 게 아니라 발키리를 봐야 돼. 발키리를 딱 보면 그 음모가 밝혀지잖아요. 히틀러 암살 음모가. 딱 근데 발키리에서 제일 멋진 놈이 누구냐? 이 투모스를 밝혀준 사람이 누구냐? 음모가 딱 밝혀지니까 이제 전화가 가잖아. 발키리 본 사람 손들어봐요. 여군 봤어? 여군 누구 안 봤어? 어? 봤어? 재영 씨 봤어? 발키리 봤으면 거기 보면 음모가 밝혀진 다음에 전화가 가잖아. 이렇게 잇대가리에서. 게벨스한테 전화가 갔지. 근데 게벨스 전화 어떻게 받아? 어금니에다가? 어금니에다 독약을 든 앰플을 딱 물고 전화를 받아. 게벨스가. 만약에 이제 히틀러가 너를 의심한다 이런 말 하면 바로 깨물고 죽어버리려고. 자기의 결벽을 죽음으로써 증명하려고 지금 그러네. 본 사람 기억나요? 저기 황동민 씨 옆에 그 후배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발키리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 이름 물어보는데 지금 발키리 그러면 어떡해. 이름이 뭐였죠? 한승희입니다. 한승희 씨. 예. 기억나요 지금? 예. 그 이 독약이 된 앰플을 갖다 어금니에 딱 깨물고 이렇게 전화 받는 장면 있죠? 그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마키아벨리는 근대 정치의 텍스트잖아.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고대 세계하고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차이가 없는 게 고대 세계에서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지혜로운 자가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사람이 정치가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 근데 플라톤의 시대에는 플라톤의 국가론에 따르면 플라톤의 그 국가에 따르면 전사 계급의 투모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사 계급에게 갖춰져 있는 게 투모스인데 마키아벨리는 통치자 계급에 갖춰져 있던 게 소피아였죠. 플라톤에서는 통치자 계급은 지혜를 가져가야 돼요. 플라톤에서는 용기, 지금 플라톤에서 통치자 계급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소피아야, 지혜야. 플라톤에서는. 그런데 마키아벨리, 플라톤에서는 전사 계급이 가져야 될 게 투모스요. 근데 근대에 딱 들어와서 마키아벨리 오면은 이거는 없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삭제되고 정치가, 즉 새로운 군주가 투모스를 가져야 된다 얘기 나오잖아. 지난번에 내가 아니모 얘기했죠? 아니모, 이태리어로. 아니모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옮기냐면 기계라고 옮기기도 하고 퀄리지 용기라고 옮기기도 하고 스피리티드니스 뭔가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 그 뗀뗀한 기운으로 가득 찬 뭐 이런 뜻으로 옮기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이상하게 영어 문헌에서는 어떤 문헌에서 이걸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옮기기도 해요. 투모스를 동물적 영혼이라고 옮기기도 해. 영혼이라고 그러면 안 돼 이때는 어떤 기운이야 기운. 우리가 그, 아, 저 사람 왠지 그 이렇게 기운이 세 보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기운, 이 스피릿가.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 근대 세계에서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는 게 갖춰서는 안 돼. 근대 세계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독약이 든 앰플을 항상 어금니에 깨물고서 정치를 하는 거야. 그 발키리의 그 게벨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아까. 거기서 악을 쓰면 안 되는 거였어. 독약이 든 앰플을 깨물고 죽었어야 돼. 그러면 함께 이름이 남는 건데 걔는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야. 그건 뭐냐? 군주론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동대문 구민 아카데미를 오지 않았기 때문에. 논산이 지었구야. 그게 문제였던 거라. 그게. 자, 오늘은 군주론 제1장을 지난번에 데리카를 읽었어요. 헌정사 읽었는데 이따 두 번째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내가 숙제해 준 거 있어. 역사적 시기로서의 근대하고 패러다임으로서의 근대. 예? 그거 역사적 시기로서의 근대와 패러다임으로서의 근대 외우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숙제 내줬잖아요. 조심해야 돼. 뭐 숙제 얘기하니까 중간에 한 시간만 듣고 가려고 그러지. 한 시간 끝날 무렵에 숙제를. 자, 이제 군주국의 종류와 그 획득 방법들 제1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4장까지 오늘 읽습니다. 오늘 읽을 것의 주제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군주는 새로운 군주여야 한다. 어디서 물려받은 군주여서도 안 되고 미리 지금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 내용을 딱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군주론의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이 군주가 되는가 하는 군주론의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군주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당연히 군주죠. 프린스, 프린키피. 그죠? 당연히 군주죠. 군주론 이태리어 쓰면 여기 보면은 일 프린키페 참. 이게 군주란 말이야. 당연히 군주. 군주론의 주제는 당연히 군주고 주인공은 당연히 군주예요. 왜? 이때는 국가의 주인이 군주인 시대니까.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군주 중에 제일 훌륭한 군주는 누구냐? 새로운 군주. 자기가 쟁취하는 군주. 세습받은 군주가 아니라 새로운 군주. 그러니까 진정한 주인공은 군주론의 진정한 주인공은 새로운 군주. 그 다음에 이 군주는 그 어느 것도 물려받지 않아. 그 어느 것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죠. 그죠?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신의 계시, 신의 법 이런 것 따위도 구해받질 않아. 교회법 이런 거 없어 이제. 이제 오로지 이 허허벌판에서 자기가 새로 세운 나라에서 자기 혼자 힘으로 이 나라의 법을 자기가 세워야 되는 사람이야. 법을 세워야 되는 사람이야. 두 발로 고추 서서. 인간이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의 질서도 이 인간이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난번에 근대는 이제 모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독일어로는 근대가 Die neue Zeit이에요. Neue Zeit. 이게 뭐냐면 새로운 시대. 이게 근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의미가 하나 더 들어가.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의미가. 새로운 시대라는 걸 뭘 말하느냐? 말 그대로 새로운 거야. 새로운 군주, 새로운 국가,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군대, 새로운 사람. 아주 뭐든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돼. 우리도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 물려받은 거 다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키아벨리 지금 이제 군주론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새로운 군주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새로운 군주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이 마키아벨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군대다 이거지. 군대가 있은 다음에야 질서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미리 그걸 잠깐 보면은 그게 어디 있느냐면요. 나중에 봅시다. 지금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지금 아 나도 못 외워요. 나도 맨날 옛날 같으면 외우는데 지금은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군주가 이런 투모스를 가지고 마키아벨리는 이 새로운 군주가 투모스를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하는 것을 갖다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비루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덕이 있다. 이 덕을 영어로는 벌추인데 히라바 아레테에서 나온 말이에요. 히라바 아레테가 탁월하다 이런 말인지 탁월함. 그러니까 비루투가 덕이 있다 그 말인데 이 덕을 가진 이 군주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주는 덕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덕 그러면 우리 왠지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비루투라고 얘기해. 비루투. 비루투가 있다. 이렇게 이태리어로 비루투가 있다. 그러니까 투모스를 이태리어 번역하면 아니모인데 아니모를 갖춘 군주가 바로 비루투를 갖춘 군주예요. 비루투가 있는 사람이 군주야. 자, 비루투란 말부터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 뒤에 보면 이렇게 생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책에는 그 몇 페이지냐면 그게 비루투에 대한 이 설명이 있는데 188페이지고 옛날 그 정말 까치스러운 표지를 거기도 좀 펴보세요. 뒤에 뒤로 넘기고 뒤에 용어 해설이 있어. 맨 뒤에 가보면 역자 해지 앞쪽으로 예. 여기 200페이지 까치스러운 책은 200페이지 새로운 책은 188페이지 찾았어요. 200페이지 다 찾았죠. 비루트란 단어 옆에 비루투오소라고 돼 있죠. 비루투오소가 뭐예요? 비루투오소가 무슨 뜻이야? 보통 쓰일 때 어떻게 쓰여요? 비루투오소. 어? 예, 연주의 명거장.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누구의 그 가령 뭐지? 야샤 하이페치의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들었어. 그럼 탁 듣고 나서 와, 연주 쩐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비루투오소야. 우리가 요즘 이제 쩌는이라고 우리는 옮길 수 있겠죠? 비루트옷을 쩌는이라고, 쩐다, 쩌는이라고. 근데 지금 이 비루트라는 단어를 좀 봅시다. 이 비루트라는 단어를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에 대해서, 아, 이 선생님이 너무 좀 이렇게 심하게 설명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할 거니까. 여기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19금의 얘기가 지금부터 나가는데, 네? 19금이 좀 난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미리 토하세요.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끝까지 참고 견디고 들어야 돼. 최지 알았어. 눈을 마주치지 마, 그 대신에, 나하고. 그러면 다 끝까지 들을 수 있어. 안티고네 알았나? 눈을 마주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야 돼. 중요한 얘기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 지금. 내가 오늘 너무 더워갖고 나시티 입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나시티 입고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이게 웬 사우나 분위기가 딱 나올 것 같아서. 아, 이번에 참, 청와대 국민소통 뭐 비서관인가 하는 김철균인가 하는 사람이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고. 아, 트위터 계정 그 아이디가 사우나 킴이더라. 역시 이 자식들은 그런 걸 좋아해. 촌스럽게. 트위터.com 사우나 킴이에요. 아, 정말 가봤더니. 트위터.com 사우나 킴이더라고. 가보니까 아 얘는 누구는 이제 마사지 거를 좋아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얘가 사우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얘네들이. 그래서 누가 거기다 이게 댓글 달아놨던데 뭐 마사지 거래에서 광고가 많이 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참 추접스럽게 그지. 아이디가 이게 뭐냐.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이면은 사우나가 뭐야. 그냥 가든 김 그러든지 차라리 정원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뭐 컨트리 사이드 김이라 그러든지. 사우나 킴이 뭐냐? 진짜야. 가봐. 나 가봤어. 농담 아니라니까는. 그래가지고 트위터에서 나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쪽으로 저기 이쪽도 팔로우 하는 사람 내 다 저기 뭐야 블로크 해버렸어요. 난 못한다 나는 니들하고. 내 하늘 아래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국적이 이러다 보니 여기 살다 있는데 나 사우나 킴과는 같은 트위터를 모르겠다. 아, 미치겠더라고. 이건 추접스러운 거야. 이게 비루트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라틴어 비루투스는 이 단어는 남성을 의미하는 비르에서 유래함 이렇게 돼 있죠. 남성을 유래하는 비르 있잖아. 비르. 이 단어가 이 남성의 지금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을 달고 맨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남성이겠어? 아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냥 설명할게. 이걸.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나? 경민군 알겠나? 참나. 남성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성을 의미하는 거야. 이 비루트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에 내가 그, 영어판, 마키아벨리 군주론 영어판을 갖다 보려면은, 하위 맨스필드의 그 번역본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하위 맨스필드가 쓴 책 중에 맨리니스라는 책이 있어요. 남성성이라는 책이. 네? 하위 맨스필드 책이. 비르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실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인터넷 구글 검색을 활용하세요. 그것도 쭈그러든 것을 말고 양기가 충이를 해가지고 빽빽해진 거 있지? 응? 이봐요. 이봐.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이걸 의미하다. 지금 너무 힘을 줘갖고 지금 내 손이 달달달달 떨리고 있지? 왜 이래, 이게. 이거 토하라니까 미리 지금. 아 짜증나네. 강의 지금 시청각 교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 불쌍하지도 않아? 할 수 없이 주먹을 지금 쓰고 발뚝을 펌핑해갖고 와서 하는 선생님 불쌍하지도 않아 지금? 이게 너무 이래가지고 이게 있잖아 이렇게 되고 이걸 상징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옆에다가 이게 포스가 확 나오는 거 있잖아. 양기가 충이래 있는 이 상태 이게 바로 비루트라는 단어를 딱 여러분들 읽으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아 탁월한 남성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데 악덕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미덕을 의미한다 이랬는데 그 앞에 간혹 이 단어는 이래. 지금 어찌 이거는 악이고 내가 말했잖아. 선과 악의 그 피안을 넘어가는 거야. 가령 노자 도덕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모르는 인륜 도덕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아 참 유원연 말 아기 키워봐서 그래서 사는 녀석이잖아. 11개월 됐단 말이야. 애가 배고파갖고 빽 하고 울 때 아이 고추가 빳빳하게 서 있지. 그게 노자 도둑경은 그 얘기가 나오거든. 선악을 모르 이 녀석 봐라. 노자 도둑경은 안 읽어서 그래. 이게 음란물이 아니야. 노자 도둑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아직 우주의 기운,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의 속세 때가 안 묻어가지고 우주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있잖아. 그 어린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 때 내가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 노장철학 시간에 우리 노장철학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4년 여서니까 키울 때 봤다고. 배고파가지고 애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울 때 보면 고추가 빳빳해 갖고 있다고 이렇게. 손이 떨려. 이렇게. 이거 해봐. 너도 한번 해봐. 이놈아.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힘을 딱 주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선과 악과는 아무 관계 없는 그런 기운이 충혈된 상태. 그걸 말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벌추가 비루트하고 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악의 대립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게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옮겨진다고 했죠. 투모스가 마키아벨리는 이 투모스를 애니멀 스피릿으로서의 투모스를 갖춘 이 군주를 갖다가 비루트가 있는 군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루트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남성성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자주 비루트는 다양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 역량, 능력, 기술, 활력, 결단력, 힘, 기백, 용기, 용감함, 용맹, 무훈. 이거 뭐예요? 남성성만을 가리키는 단어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주 센 놈이네, 센 놈. 비루트는 써놔, 여기다. 센 놈, 센 놈, 센 놈 쓰라니까. 신영아 씨 안 써? 센 놈 안 써? 검사한다. 센 놈이 뭐야? 센 놈이라니까. 옆으로 센 놈이 되잖아 그러면. 센 놈이라 쌍시옷을 쓰라니까. 센 놈이 아니라 상둥이야. 어? 이 단어들과 역량, 능력, 기술, 활력, 결단력, 힘, 기백, 용기, 용감함, 용맹, 무운. 이거 다 합하면 센 놈인 거라. 센 놈. 우리말, 이게 한자어들이잖아요. 한자어이다 보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확 다가오질 않아. 일단 순수한 우리말로 센 놈. 그럼 딱 오는 거야. 센 놈, 저 새끼 쎄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지? 그놈, 그지? 존나 쎄. 이제 더 센 놈, 존나 센 놈. 그지? 그지, 호연아? 존나 센 놈보다 더 센 애들은. 뭐라 그래? 없지 뭐. 그냥 존나 센 놈이 제일 센 놈이야. 어? 존나 센. 가령 그 공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맹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측은지심을 인지다냐요. 측은지심이라는 말 있잖아. 측은지심이 뭔 말이냐. 우리말로 순수하게 우리말로 옮기면 짠한 마음인 거야. 딱 우리말로 오면 딱 맞아. 그게 어감이 딱 맞아. 내가 궁리를 많이 해봤어. 그래가지고 어저께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호남학연구원에 가서 그런 거 연구하는 양반들한테 그 동양철학하고 그런 미학, 동양미학 이런 거. 측은지심 뭡니까? 짠한 마음 맞습니까? 맞대. 아, 선생님. 이 짠한 마음이라고 자기들도 말을 하는데, 이게 여기다 써보지는, 원고에다 쓰지는 않나, 짠하다는 거죠. 내가 근데 그 콜로퀌에 보낸 원고에다가 썼어. 나는 인간은 누구나 다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다. 이건 달리 말하면 짠한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원고에다 썼어요. 근데 자기들도 원고에 짠한 마음 이렇게 써있으니까 딱 알겠는데, 용기를 가지고 쓰는 거야. 이게 학자들이 그렇게 투모스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저는 센 놈입니다. 바로 저는 바로 전 씁니다. 그러니까 장인 알았어. 이제부터 센 놈이 돼야 되는 거야. 어? 군주를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남녀 불문하고 이 군주를 읽을 때는 내가 이 정도로 센 놈으로서의 군주가 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감정이 확 해가지고 감정이 막 딱 해서 엄기인들은 그 단어를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번역했는데 통상 역량이라고 번역했다. 통상 역량이라고 번역한 것은 참 잘하신 거지나 겁니다만은 쌤이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지. 쌤. 그죠? 우리가 쌤. 우리 밀덕들의 이게 이 마키아벨리는 이 밀덕의 말하자면 바이블이야. 밀덕의 바이블이야. 그래서 남성이 갖추기에 적합한 것임은 명백하다. 비록 마키아벨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함축된 결단력에는 좋은 남성의 특징이라 할 수 없는 무자비함이라는 부대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determination이라고 하는 게 결단력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요. 이게 무자비함이라는 게 부대적인 의미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반반이에요. 결단력은. 결단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 그 거기에 되어 있는 그 루스리스니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자비함. 무자비함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나쁜 단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무자비한 사람이 결단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루투가 없는 놈이 누구냐? 남 탓하는 놈들. 20대 뭐들이 30대 아 우리가 나 20대를 딱 보니까 아 애들이 좀 찌질한 것 같아. 뭔가 30대의 잘못이 아닐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게 루스리스리스를 무자비하게 결단을 내려서 지가 할 일을 찾아서 가는 거. 그게 진짜 센 놈이에요. 한 번도 나는 남 탓해 본 적 없어. 난 내 인생 살면서 남 탓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진짜로. 네. 그래서 절대 안 해. 나는 남 탓 안 해. 내가 흔히 말하면 386인데, 뭐, 386 세대로서 20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할 바 아니요. 자기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아, 저 새끼 잘 사네. 저 새끼, 저렇게 살면 괜찮겠네.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는 거야. 그냥. 자기에게 무자비하게. 그냥 가는 거. 이게 진짜 센 놈이거든. 근데 난 항상 그래. 뭐, 386에 뭐, 어쩌면, 뭐, 저기, 인터뷰 오고 어쩌면. 몰라요, 나는. 난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난, 나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인생을 결단 내려서 산다. 그래서 내가 조사를 이번에 해봤어. 아니, 어저께 전남대 컬러킴에 가서 그분들한테 말했어요. 연구원에서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축적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연구 성과를 대중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을 많이 마련해라. 여러분들 여기 아오이 소라 알아요? 아오이 소라 알아? 안티고네 알아요? 아오이 소라 알아? 아오이 소라 아주 네. 시내 20일에 나왔죠. 시내 20일에 나왔죠. 네. 아오이 소라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오이 소라. 난 아오이 소라가 누군지 모른다. 한 명밖에 없어요? 아, 많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오이 소라가 일본의 AV 배우입니다. AV란 애덜트 비디오를 말합니다. 이번에 5월 8일 날 아오이 소라 팬 사진회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똑딱이는 안 되고 DSLR쯤 되는 사람들 있잖아. 돈 십몇만 원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 포르노 배우 일본의 포르노 배우. 근데 한국에 팬이 엄청 많아. 우리 밀덕들은 아주 이제 스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포덕들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나도 뭐 그렇게 가자. 일단 카메라도 똑딱이고 그러니까 갈 마음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사람 일본 포르노라고 하는 하위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간에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유포가 되었죠.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됐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이 몰라도 아는 사람 더 많아요. 이 길에 가가지고 동대문 구청 사거리에서 아오이 소라에 대해서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쪽팔리니까 그냥 가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손든 겁니다. 근데 정말로 손든 사람 몇 안 됩니다.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자기가 호남학 연구원에서 가령 무슨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성과를 그냥 그 내부에서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게 하위 문화로 그치는 거야. 네트워크로 올려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이러해서 제가 녹음 파일을 못 올리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알레스텔레 홈페이지에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녹음 파일이 한 450시간 정도 돼. 지금까지. 그러면 450시간 동안 들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녹음 파일 만들어 놨어. 이 4년 걸렸지, 지금. 1년에 한 100개씩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트래픽을 감당하려면 1년에 6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나는 누가 386 세대로서 뭐합니까? 아, 20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아무 말 안 해, 나는.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해. 누구한테 나는 이걸 목표로 해서 이걸 언제 하려고 한다. 누가 그렇게 물어봐도 절대로 말 안 해. 왜? 성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말하는 것은 이거는 비루투가 없는 놈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땡땡한 놈이니까 나는, 센 놈이니까 돼지 위에 두 발을 딱 박고 좀 흔들 것 같다 그러면 여기 땅을 파. 땅을 파고 공구리를 팍 세워. 공구리에다 몸을 묶어.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흔들지 않게. 흔들지 않게 노래 부를 필요도 없어. 혼자 가만히 녹음 파일을 만드는 거야, 나마다. 어느 날 탁, 10년, 내가 지금 10년, 저는 뭐든지 10년씩 하거든요. 지금 그걸 10년을 해야겠다. 10년 동안에 한 2,000개 정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철학, 역사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혼자 안 되는 건 다 해서 인문계, 인문학 공부에 관련한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2,000개쯤 만들어야겠다. 딱 생각을 하세요. PDF 파일도 만들고 해갖고 2,000개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혼자 하는 거야. 가만히. 42살부터 생각을 했던 거니까 52살까지 10년 동안 다 하는 거야. 그렇게 버티고 앉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20대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 글쎄요. 그럼 돼. 그냥 그 사람들한테 욕할 거 없어. 이걸 한번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그죠? 우리가 네거티브하게 누구한테 말할 거 없어. 긍정적으로 말하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귀찮으면 그냥 그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싸가지 있는 짓이다. 이게 비루트를 갖춘 남자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 이걸 맹세를 해야 돼. 20대가 마음에 드네, 뭐 30대가 싸가지가 없네, 10대, 요즘 10대 새끼들 왜 있다고야?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줘야 돼, 나한테. 알겠죠? 절대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예? 그냥 내 세대가 또는 내가, 내 동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것도 다 나는 어떤 세대감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나 혼자로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이 그냥 내가 할 일이 뭐라 생각하고 아무런 비난도 아무런 칭찬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밀고 가서 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해. 정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책을 그 이게 몇 권 번역도 하고 출간 이게 쓰기도 했잖아요. 책 내는 사람들 자기 블로그 가진 책을 내는 사람 중에 자기 블로그를 갖춘 사람들 있잖아. 그거 가보면 어떤 개새끼들은 출판사에서 책 표지 이거 왔다고 자기 블로그에 올려놔. 어? 책 표지가 왔다. 밑에다 탁 그 뭐야 떡밥들 물고 있는 쓰레기들이 하, 표지 괜찮네요. 깔끔하네요. 내가 진짜 갖고 이 개새끼야. 응? 이 씨발로마 때리쳐. 이 개개 같은 새끼야 때리쳐라. 뭐야 그게 그렇게 자랑이야 사실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잘린 사람 수도 없이 많아. 그런 사람들 자기 사진 찍어서 올려요? 안 올리잖아. 똑같아. 하는 일이 똑같아. 나도 출판사에서 책 나올 때쯤은 편집자가 책 표지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좋네. 그러고 말지. 그거를 갖다가 그냥 자기 블로그에다 올려갖고 막 애들이 막 또 벌떼 새끼들이 개미 새끼들이 그 꿀에다 몰려들듯이 꿀도 썩은 꿀 있잖아. 그런데 몰려들 아 누구님 뭐 표지 죽여요. 뭐 고추관 되겠군요. 뭐 이래서 제가 출판을 좀 안 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면서 아우 막 토가 막 나와. 막 이렇게 노트북 앞에서 토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책 나오면 또 책 나왔다고 지랄 연병 이번에 뭐 출판하는 동안에 너무 애썼다는 동안 또 책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2주 지나서 뭐 출판사 식구들과 밥을 먹었다느니 어떻다느니 나도 다 쏴. 나도 책 나오면 출판사 식구들한테 밥 쏘고 다 해요. 그런 사생활을 왜 이 책을 낸 사람 공인이잖아. 사생활 얘기를 왜 써 거기다. 그게 다 뭔지 알아요? 비루트가 없어서 그래. 남이 조금이라도 뭐 안 알아줄까봐 걱정되는 거야. 어? 책 내느라 고생한 걸 안 알아줄까봐. 걱정되는 거야, 그냥. 사내 새끼들이. 저는, 저 죄송해요. 페미니스트들 죄송해. 아니, 사내든 여자든 간에 사람이 자기 안이 단단하지 못하니까, 뭐다, 아이고, 내가 책 내느라고 애썼는데, 조뱅이 쳤는데 안 알아주면 어떡하지? 막 걱정돼 죽겠는 거지. 나는 책 나오면 그냥 책, 그 책 번역하고 내가 공지하는 거 봤죠? 옛날에 저 아르마리우스 할 때는 코멘탈에다 책 표지만 딱 박아놓잖아. 아무 말 안 해. 뭐 책을 어떻게 만들었다. 알 게 뭐야. 편집자가 잘 알지. 내가 알아. 책 만든 게 편집자지. 저자가 만들어. 지가 다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애들이 블로그를 가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책 출간된 지 한 2주쯤 지나잖아. 그럼 이제 여기저기서 자기 책에 대해서 이제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 서평 써놓은 거 있잖아.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긁어다가 또 링크 걸어. 아이고. 안 알아줄까봐 미치지. 애새끼들이 아주 그냥. 아주 발광을 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엉덩이 사진을 찍어 올려놓지. 나도 한때 그러려고 그랬어. 내가. 아, 씨, 내가 책을 출간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떡하나. 걱정, 아, 내 엉덩이 사진 찍어가지고, 나 저자의 엉덩이, 이렇게 해갖고, 표지 죽이겠다. 계속 나는 막, 책이 무슨 책이 됐건, 서양 고전 읽기가 됐건, 고전 열권 읽기 책이 됐건, 무조건 막 엉덩이로 쫙 막, 아니면 내 몸의 일부를 다 사진, 표지 사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작권 시비도 없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 내 엉덩이 괜찮거든. 나름 괜찮아. 단단해가지고. 비루트가 있지. 약속해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책을 낼 사람이 있고 번역할 사람이 있고 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마요. 남이 알아주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마. 그게 다 변절의 지름길이야. 딱 내가 지금까지 남이 알아주지 않을까봐 걱정돼서 블로그에다 그 잔질 쓰는 애들 있죠. 항상 뒷구멍 캐보면 다 개지랄들 했어. 출판사 편집자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이 세계 박정희 씨 출판사 세상이 좁지? 응? 다 물어봐. 누구 책이 나왔어? 그 블로그에서 지랄 연병에 두 다리만 건너고만 그 책을 편집한 사람한테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어. 어쨌든 그 개새끼 지금 지원자 다 망가뜨린 것처럼 떠들고 있어요. 편집자한테 욕먹는 필자 100명 중에 90명이야. 원고는 개 걸레같이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지가 다 썼다고 그러지. 근데 있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 편집자가 고쳐주잖아. 그 고쳐줬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다 책이 나오잖아. 그럼 다 지가 쓴 것 같아. 알아요? 웃기지. 정말로 그래.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요. 그런 게 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남성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그 결단력이라고 하는 거, 무자비함이라는 거 있죠? 그 무자비함이라는 게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에게 무자비한 사람은 남에게 관대해. 자기에게 무자비한 사람. 왜? 그 무자비함을 견뎌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예? 자기에게 무자비한 사람은 남에게 관대해요. 이게 무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이, 부대적 의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부대적 의미도 아니고 나쁜 의미도 아니에요. 좋은 의미예요. 이거는. 남에게 무자비한 놈은 진짜 나쁜 놈이고, 자기에게 무자비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통상적인 문서의 비루트는 악행과 결합된 품성을 지칭하기도 한다. 몇 개의 동요를 가지고 있는데, 식스투스 4세처럼 기백이 있는, 거기 보면, 아니모소 이렇게 돼 있죠? 그 영어로 스피리티드, 커리지어스 이렇게 돼 있죠? 아니모소. 이제, 아니모라는 단어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릴 수가 없는 단어야. 카르마 논라처럼 유능한 사람은 유독한 사람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안토니누스처럼 탁월한 성품을 겸비하는 것은 뛰어난 역량을 갖추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둬야 되는 것은 센 놈이라는 것, 비루트가 그 다음에 무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결단력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문단에 보면 통상 다양한 성품, 인간 성품을 지칭하지만 물리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6장에서 마키아벨리는 활의 위력을 아는 노련한 궁사에 대해서 언급한다 할 때 비루트 그렇게 돼 있죠. 활의 위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 비루트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인간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이 선악의 경계선을 다 넘어서는 용어임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양종인 군 알겠어? 임종인 군인가? 어? 양 맞아? 비루트가 뭐야? 비루트를 갖춘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말로? 어? 세게 대답 안 해? 비루트를 갖춘 사람 우리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센놈. 그래. 센놈이네, 센놈. 어? 김성현. 뭐라고? 센놈. 센놈. 센노이라고 말할 때 눈을 딴 데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지 말고 상대를 이렇게 딱 꼬누면서 응? 알겠죠? 그리고 여기 혹시라도 그 저기 한국민 씨 그 아드님이 지금 몇 살이에요? 아이가? 7살. 초등학교 다녀요? 내년에?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를 딱 가면 그때부터 아이를 야단을 치지 마세요. 응? 야단을 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야단을 치질 않잖아요. 그냥 뭐 내가 봐도 애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건 이거 같은데 너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세요. 너 이렇게 했니? 이러지 말고. 네? 너 이러면 되겠어? 차라리 내가 할복을 하랴. 막 한석봉 엄마처럼 막 떡 썰다가 막 팔뚝 썰고 이러지 말고. 이게 아마 야사로는 분명히 팔뚝이 썰렸다는 그러지 말고 아이한테 야단을 치지 마세요. 아이에게 야단을 치지 않으면요, 아이가 야단 맞는 법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어른이 야단을 치는데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돼. 내가 보기에 애가 뭘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아,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예? 네? 큰 열? 큰열? 아, 이름이 굉장히 어렵군요. 그냥 삼돌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응? 삼돌아. 이리 와봐. 잘못했어, 애가. 개판을 쳐놨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 성씨가? 이삼돌? 이리 와봐. 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애가 이제 뺀들뺀들 올 거 아니에요? 오면, 지금부터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사건의 경과를 쫙 읊어요. 팩트만 말하는 거야. 애들은 팩트만 말해도 지가 어디에선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팩트를 쫙 읊어. 이삼돌군, 자네는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짓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엄마한테 몇 시에 발견되었지. 응? 이렇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간혹 우리는 쓸쓸하단다. 이러면서 이제. 너의 이런 행동이 엄마를 쓸쓸하게 하지. 이러면서 이제 말을 쫙 하는 거예요. 애한테. 그럼 애가, 이게 야단을 맞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 엄마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엄마를 빤히 쳐다보게 되죠. 딴 데 보려고 그러면 안 되지. 엄마하고 얘기하는데 눈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딱 얘기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엄마는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 그럼 애들이 이게 야단치는 거야. 이를테면 형식이. 그럼 애들이 엄마는 야단을 치고 있는데 말하자면 야단을 친 게 아니라 사건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눈을 마주칠 거 아니야. 근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야 이 사람들 너 이랬는데 그럼 애가 야단을 집에서 안 맞아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야단을 치고 있는데도 야단 친 걸 모르고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다 싸대기를 맞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를 무서워하게 돼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애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야단 맞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단을 치면 하, 이렇게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막 이렇게 하면서도 네? 막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탁 이래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열심히 들어야지. 이런 자세. 담임 선생님이 내가 왜 야단을 안 맞아봐서 그런지.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비루틀 갖춘 아이들이에요. 대가리를 빳빳이 들고 목을 치세요 차라리. 제가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고등학교 다닐 때 담배를 피우다가 집에서 걸렸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했다. 유언아 잠깐 보자. 예. 그랬더니 어제 네 책상 서랍에 편지 봉투가 있나 찾아보러 들어갔더니 담배가 있더구나. 내가 너 허락없이 책상 서랍을 열어봐서 미안하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아이 둘째 서랍이셨죠 아버지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이게 아직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태우는 건 좀 곤란하다는 게 우리나라 관습이야. 아버지가 그랬더니. 그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썩 즐겁더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계속 피울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네! 그래서 아버지가 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피우지 마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학교에 가서도 내가 대학교 입학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 10년 선배까지는 맘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김용민이가 74년생이니까 84년생인들이 얼마나 고깝겠어요. 나 같으면 내가 그 뭐라고 쓴다. 근데 학교 선배들이 뭐라고 그래도 아,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막 하지? 이렇게 귀담아 들어지질 않아? 막 이렇게 훈계하고 그러면은. 근데 아주 다행스럽게 나의 지도 교수님도 나를 훈계하는 분이, 훈계를 모르는 분이에요. 뭐라고 뭐 이렇게 뭐 선생님한테 뭐 잘못한 것 같은데도 그럼 선생님이 아무 말을 안 하세요. 훈계를 안 해. 나중에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훈계를 안 하세요? 했더니 훈계한다고 들을 사람 같으면 벌써 듣지. 뭐 이렇게. 아니면 선생님 제가요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요. 막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글쎄. 그럼 가버려. 그러니까 도대체 인생 상담이 안 돼. 이 사람으로서 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알려주마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훈계를 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비루트를 갖춘 남자 여자가 되려면 훈계를 받지 않고 크는 아이들이 브루트를 갖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센 놈이 되는 거야. 그 대신에 네가 알아서 하고 끝까지 책임을 져라. 그러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네가 알아서 해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 그렇다면 뭐 내가 할 말이 없지.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이해가 되세요? 이 브루트를 갖추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브루트 갖추는 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무자비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제1자 군주기의 종류와 그 획득 방법도 비루트를 갖추고 싶지 예림동군. 네. 이제 마키아벨리 읽으면 되는 거예요. 비루트 좋아요. 비루트 괜찮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예 네, 좋습니다. 군주국의 종류와 그 획득 방법들 거기 인간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졌거나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국가나 모든 통치체는 공화국 아니면 군주국입니다. 군주국은 세속 군주국이거나 신생 군주국입니다. 신생 군주국은 전적으로 새롭게 탄생한 군주국이거나 기왕에 세속 군주국의 군주에게 정복당하여 그 일부로 새로 편입된 군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편입된 영토에는 군주통치에 사는 데 익숙한 곳들과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데 익숙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토를 획득하는 방법에는 타인의 무력을 이용하는 경우와 자신의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운명에 의한 경우와 역량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제1장의 군주국의 종류와 그 획득 방법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키아벨리는 처음에 공화국 아니면 군주국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자기가 논의하려는 게 공화국이 되었건 군주국이 되었건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세습된 것이 있고 새롭게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의 무력을 이용하는 경우와 자신의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운명에 의한 경우와 역량에 의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루트에 의한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걸 집중적으로 말을 하면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제2장을 보면 세습군주국이라고 돼 있어요. 세습군주국. 세습군주국은 공화국에 대해 이제 세습군주국 들어가 보면 공화국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길게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논고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 안 하고 세습군주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먼저. 근데 이 세습군주국도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한번 넘겨보면 16페이지를 넘겨보세요. 그 뒤로 번역이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거 고치고 지나가야 돼. 지금 새로운 군주가 새로운 국가를 무력으로 만드는 경우만 우리는 추려서 보면 되니까 거기 맨 나중에 보면은 그 옛날 판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2장 맨 마지막 문장 옛날 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떠한 변화든지 의뢰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는 화근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바로 앞에 보면 기억과 원인은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명료하지 않다라고 이게 각주가 달려있죠. 이 구절의 의미가 명료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맨 마지막 문장이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들이 번역 잘못 넣고 명료하지 않다고. 이 비루트 없는 놈들. 아예 밑에다 번역이 애매합니다. 이렇게 쓰든지. 노골적으로 좀 했으면 된대. 어떠한 변화든지 을의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는 화근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문장 우선 보기. 그 문장이 지금 오역이에요. 오역된 문장이에요. 얘가 앞뒤 말이 안 맞죠? 안 맞아. 오역돼 있어. 근데 그 앞에 문장이 보면은 군주 가문의 통치가 오래 지속될수록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기억과 그 원인은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주 가문의 통치가 오래될수록 급진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어렵고 설사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었다 해도 왜 그것이 일어났을까를 다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세습군주국이죠. 그러니까 세습군주국에서는 새로운 군주가 나오기가 어려워. 왜? 새로운 군주는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니까. 그 얘기잖아. 그런데 근데 어떠한 변화든지 의뢰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는 화근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딱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인은 희미해진데 화근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랬으면 화근이 남았으니까 희미해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뜻이 돼야 되겠잖아.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하나의 변화는 그 고치세요. 하나의 변화는 항상 또 다른 것의 건립 세운다 할 때 건립 있죠? 요거. 그 문제는 지금 화근을 남긴다 할 때 화근 있죠, 화근. 요 화근이라는 단어가 화근이야. 요게 요 이상하게 이 튀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어디서? 듣보 잡 안 돼, 요새. 바로 고소당한다, 그놈한테. 아니, 듣보잡이 그게 보통명사인데 그게 지금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어이, 나 그 쓰면 안 되겠더라. 나 그래서 지금, 저, 알레스텔레 운영자한테 내가 말해놨어. 듣보잡 누가 쓰면 바로 지우라고. 그 녀석이 고소하면 어떡해. 내 사이트에 와가지고, 내가 참여하는 사이트에 와서 누가 고소당하면 안 되니까 운영자한테 말했어. 듣보잡 그 금칙으로 지정해놓으라고. 어이, 자식이. 미친놈이 보통명사를. 나도 하나 해놨어. 강센놈 이거 할까? 화근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화근이라고 하는 말이 그 영어판을 보면요. 덴테이션이에요. 덴테이션. 그러니까 저 번역 문장을 내가 다시 할게요. 하나의 변화는 항상 또 다른 것의 건립을 위한 토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변화는 항상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변화는 항상 또 다른 것의 건립을 위한 토대를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됐어요? 하나의 변화는 항상 또 다른 것의 변화를 건립을 위한 토대를 남겨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화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지금 토대라는 말로 옮겨놨죠? 토대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가 덴테이션이야. 최민지 씨 덴테이션이 무슨 뜻이야? 모르겠지. 이 단어는 잘 안 나오는 단어야. 그치? 옥스퍼드 사전에서도 이게 열쇠가 안 붙어 있는 단어더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찔리지 마. 자기가 모르는데 왜 옆에 사람을 괴롭혀. 이렇게 자기에게 무자비하지 않아. 어? 발꿈치 찍으면 어떡해. 후배 아니야? 친구야, 후배야. 후배잖아. 후배를 왜 그렇게 못 살리는 거지? 밥을 사줘도 시원찮을 판에. 덴테이션인데, 이게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지었다고, 이 건물 같질 않네, 오늘따라.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증축하기 위해서 여기다 요만큼 미리 좀 돌출 부분, 이거죠. 증축용 돌출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 이게. 덴테이션이라는 게. 증축용. 하나의 변화를 찾아봤어, 성현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돌기. 돌기야. 그러니까 그냥 돌기가 아니라 하나의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가 생겨났을 때 그 변화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의 출발을 위해서 뭔가 이걸 남겨두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화근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습군주국이 오래될수록 사람들은 혁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화를 일단 시작하면 그 변화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세습군주국에서는 그래서 사람들 애시당초 변화를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복합군주국 거기에 보면 복합군주국에서 잠깐 이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을 내려오면은 거기 신생군주는 그의 군대를 통해서 또 국가를 정복하는 데 따르는 무수히 많은 가혹 행위를 통해서 항상 새롭게 편입된 신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신생군주가 겪어야 될 일 중에 하나를 일단 여기서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넘겨보면 신생군주는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더라도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의가 항상 필수적이다. 지금 복합군주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요 안에서 저는 신생군주가 갖춰야 될 새로운 군주가 갖춰야 될 미덕 그리고 그가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태들을 출연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어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잘 추려서 봐야 돼요. 조금 쉬었다 계속합시다.